리병도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가 7일 클라우스 요한니스 로무니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했습니다. 속상해서 대사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클라우스 요한니스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의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과의 친선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利益에 맞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